왕자 말세 측은 충성중자여 모란공주 주상에는 사랑의 짤세 충성이냐 사랑이냐 쌍가 별도 흐리네 가면고를 짓고서야 울어본 공주 승전고를 꿇고서야 울어본 왕자 사랑하라 충성일산 호동의 가슴 울어봐도 웃어 Mm-hmm.